been a long time waiting. Dear double P, dear double G, we going out dang real big ass. Oh, we ready to blow this fire. Yeah, just serve. 도대체 뭔데 넌 내 맘을 갖고 넘네. 카페인에 중독돼버린 듯 날 제어 못하게. 넌 예쁜 만큼 더더욱 예쁜 값을 안 해. Yeah, 넌 거대한 블랙홀 날 통째로 쌈쳐. 널 조금만 웃어봐. Hey, 모든 네가 혼자가 아니라 해. 섣불리 거짓표 말라고 말해. 난 모른 척해, 모른 척해. 모른 척해도 숨길 수 없는 머리 위에 느낌표. 문제 일으켜볼래. 넌 내게 빠졌어. 이제 눈을 열어줘. 나나나나 내 안에 데려와. 내게는 빠졌어. 어 그래 문을 열어. 딱딱딱딱딱하게 굴지 말고 들어와. I'm sexy cool perfect J-J-Ho 반했지 ho 너를 어떡하지. Yeah 나를 받아들여 지금 당장. Oh, 척해보지만 이미 너의 마음은 내게로 분명히 느껴져. Yeah, yeah. 모두 네가 혼자가 아니라네. Hey, 쉽게 가질 수 없을 거라. 나를 가지고 놀아. 내 가리 장난감이야. 다른 것이 나들에게는 bad boy. 넌 아니야. 못생긴 게 별에 가만해서 난 빠져 맨 봄. 일단 좀 하래 해도 네가 말하면 다 yes. 넌 내게 빠졌어. 절대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데 탭탭탭탭 난 널 만지고 있네. 오 내게 들어와. 더 새로운 느낌으로 나를게. Party up. Ready get set go. Open the door go go go go. 악성의 너 Keep on no no no no no. Ready get set go. Open the door go go go go. 악성의 너 맘에 문을 열어줘. 빠졌어. 넌 내게 빠졌어. 넌 내게 미쳤어. 숨이 턱 막힐 듯 난 미쳤어. 내게 난 빠졌어. 내게 난 미쳤어. 딱딱딱딱딱하게 굴지 말고.